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러동당의 고지선전에 섞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우상화와 체제 유지를 위해 저들만의 뉴스 환경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공화국의 잘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입니다. 오늘도 소위 김정일 장군의 위대성과 인민성이 대서특필된 러동신문과 평양신문을 보셨습니까?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만 강조되고 또 강조되는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외에 달리 들으신 방송은 있습니까? 없다면 그곳 북조선을 탈출해서 대한민국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만들어가는 방송 자유북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럼 먼저 자유북한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남북 관련 소식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남조선 정부기관 조사 결과 남북의 경제력 차이가 약 40배가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25 전쟁이 김일성 집단의 남침으로 시작된 사실을 중국이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김정일 집단이 19일부터 27일까지 북조선 서해상의 항행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최근 밝혀졌습니다. 김정일의 수명이 짧으면 5년 남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조선 정부기관 조사 결과 남북의 경제력 차이가 약 40배가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남조선의 명목 인민 총소득은 남조선 돈 기준으로 1068조 원으로서 북조선의 28조 원보다 37.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인민 총소득은 남조선이 2192만 원이며 북조선의 122만 원보다 17.9배 많습니다. 이처럼 소득면이나 경제력에서 남조선은 북조선을 압도했습니다. 대외 경제로 비교한다면 차이는 더욱 커집니다. 작년 남조선의 무역 총액은 6,866억 달러인 반면 북조선은 34억 1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격차가 무려 201.4배에 달합니다. 또한 수출의 경우 남조선은 3,635억 달러, 북조선은 10억 달러로 343배, 수입은 남조선이 3,230억 달러, 북조선이 23억 달러로 137.5배 차이가 났습니다. 전기 생산 규모의 경우 작년 남조선이 7,347만 킬로와트, 북조선이 693만 킬로와트로 남조선이 16.6배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 생산량은 남조선이 4,333억 킬로와트 아워, 북조선이 234억 킬로와트 아워로 18.5배 차이가 났습니다. 석유 수입량은 남조선이 8억 3,516만 배럴로 북조선의 381만 배럴보다 219.1배 많았습니다. 과거 1910년에서 1940년대 일제 식민 통치 당시 일본이 대륙 침탈을 위해 북조선 지역에 군수 관련 공장을 집중함으로써 중화학 공업이 발달한 반면 남조선은 경공업과 농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도 60년대까지 북조선의 경제력이 남조선보다 2배 정도 앞섰습니다. 북조선이 풍부한 지하 자원과 산업시설을 바탕으로 우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1959년 북조선의 1인당 인민소득이 100달러에 달한 반면 남조선은 81달러에 불과했다는 자료도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60년대 후반 남조선의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계획에 시동을 걸면서 남조선 경제는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남조선은 거세찬 경제 개발을 바탕으로 북조선의 경제를 확실히 누르고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북조선은 자력갱생의 기초를 두는 계획경제를 바탕으로 폐쇄주의를 유지함으로써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발전 또한 큰 성과를 보지 못한 채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남북이 6.25전쟁 이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양립된 체제로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인해 불과 60년 만에 남조선은 북조선이 따라잡기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 거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950년 6.25전쟁이 김일성 집단의 남침으로 시작된 사실을 중국이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지난 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국제선구도보는 6.25전쟁 60주년 특집 기사에서 북조선이 먼저 남쪽을 침략했다고 전격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도 이 보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렸으며 많은 중국 언론이 이 내용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이날 1950년 전쟁 발발에서 1953년 휴전협정 체결 때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한국전쟁 개사기에서 1950년 6월 25일 북조선 인민군이 38선을 넘어 공격을 시작함에 따라 불과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황구시보 영문판도 선즈화 화동사범대 역사학과 교수를 인용해 남침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북경의 한 외교 소식통은 통신의 이번 보도는 지금까지 나온 중국 관영 언론의 6.25전쟁 묘사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남침 사실을 기술하고 있어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중국 당국이 역사 교과서 내용을 수정할지에 대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시기 중국은 역사 교과서에 김일성 집단의 남침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조선 내전이 일어나자 미군이 북조선을 침략해 중국이 참전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정일 집단이 19일부터 27일까지 북조선 서해상에 항행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최근 밝혀졌습니다. 최근 남조선 정부 소식통은 김정일 집단이 서해상 한 곳에 19일부터 27일까지 항행금지 구역을 선포함에 따라 군사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소식통은 김정일 집단이 선포한 지역은 남포 이북 지역의 해상이라며 240mm 방사포 등 일상적인 군사 훈련일 가능성을 크게 판단하고 있지만 단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정일의 수명이 짧으면 5년 남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원세훈 남조선 국정원장은 최고인민회의에 해당하는 국회에 출석해 김정일의 수명에 대해 5년에서 10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크게 인정했습니다. 원 국정원장은 뇌졸중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이 근래 음주와 흡연을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건강이 한층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건강 문제 때문에 후계자인 김정은을 절대적으로 비호하면서 후계 체제를 신속하게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주한이었습니다. 북녘당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토크 시간입니다. 여기 남조선의 거리는 그야말로 꽃물결이랍니다. 철 따라 유행 따라 저마다 형형색색의 옷차림으로 멋지게 차려입을 말입니다. 옷마저도 마음대로 입을 수 없는 북조선을 생각하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오늘도 남가북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주일 씨, 정경일 씨, 그리고 이경희 씨, 남조선 청년인 임수성 씨, 김지혜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유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유행을 패션이라고도 하죠. 저 김지혜 씨, 남조선에서 유행은 어떻게 생겨나는가요? 아, 네. 유행이라는 것은요. 풍습이나 관습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일정 기간 행동 양식이 이렇게 선택돼서 예. 쌓이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생겨서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게 되는 건데요. 사실 남조선만의 유행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지금은 시계와 시대니까요. 그렇죠. 예. 인터넷, 뭐 TV 등등으로 뭐 채널을 프랑스부터 전 수십 개의 채널들이 안방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세계 유행을 곧 남조선이 따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특별히 뭐 효정 씨도 보시나 모르겠는데요. 뭐 잡지들, 예. 뭐 온갖 그죠. 그렇죠. 네. 예. 잡지에 또 TV에 나오는 요즘에는 어떤 TV가 있냐면요. 패션 예. 동향을 또 비춰주고 그런 또 TV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남조선 사람들은 따라가고 있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죠. 뭐 유행하면은 정말 뭐 걷잡을 수 없이 어떨 때는 뭐 몇 개월밖에 안 가더라고요. 그럼요. 그 유행인 사실은 이제 세계적인 패션 도시인 뭐 밀라노나 예. 아니면 그 뉴욕 이런 데서 이제 유행이 창출이 돼요. 그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예. 이제 새로운 유행을 창출을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 가장 먼저 타는 것이 이제 그 배우들이나 그 TV에 맞아. 주로 출연하는 연예인들이 예. 가장 먼저 따라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일반 사람들이 따라하는 거죠. 이제 예, 그 이쁘고 멋있는 그런 옷차림이나 뭐 머리 스타일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제 모방을 함으로써 그런 특별한 외모나 뭐 그런 옷들이 유포가 되는 거죠. 대중에게. 예. 참 이게 북조선에도 유행은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남조선과 북조선의 유행 너무나 차이 나죠. 저 이주일 씨는 북조선에서 유행하면 무엇이 제일 떠오르나요? 네, 이 패션이라고 하니까 패션이라면 북한에서 잠바가 유행이 되었는데요. 네, 잠바. 김정일 잠바. 네, 아, 김정일 잠바. 네. 왜 잠바가 유행이 되었을까 하면은 김정일이가 잠바를 입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유행돼서 잠바를 입고 다니는 형태가 있고. 근데 그 김정일 잠바랑 똑같은 건 구할 수 없고, 근데 시장에 나가면 그런 걸 구입할 수 있나요? 아니, 그 김정일이가 입고 있는 잠바 형식을 따서 이제 그 옷을 만들어 팔죠. 네. 예, 그러니까 장마당에 나가 사고 또 이제 맞춰 입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한에서는 정장이 행사복으로 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행사 때에도 정장을 입지 않고 잠바를 입고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 속에서는 행사장에도 정장보다 잠바를 입고 나오는 것이 유행이 돼버렸어요. 말하자면 김정일이 북한의 스타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근데 김정일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TV에도. 예, 그렇죠. 저 이경희 씨는 이제 여성들 유행하면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여기 와서 볼 때 우리 북한하고 대비되는 거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남한 사람들은 뭐 모든 옷차림 다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바지를 입고 싶은 사람은 바지를 입고 네. 또 뭐 예, 우리 북한에서 말한 짧은 바지, 반바지. 네. 우리 반바지는 북한에서 상상도 못해 예. 뭐 입고 다녀요. 진짜요? 반바지 없어요? 네, 아니야 네. 있어요. 있는데 그 반바지를 입으면 바로 미니 돼요. 핫팬츠를 못 입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 공통된 이 스커트 있잖아요. 네. 스커트 치마. 그거는 네. 세계 공통 치마가 아니에요. 옷차림이 네. 공통인데 그 치마도 바로 손가락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요 사이에 네. 입지 않으면 그건 바로 단속돼요. 그 바로 구 이상 올라가면 무릎 위에. 아, 그 무릎이 두 마디, 그렇죠. 세 마디. 저는 그럼 지금 단속 대상인데요? 그렇죠. 당연히 단속되죠. 특히 그런 경우에. 기차대에 끌려가야죠. 아무래도 북한 고섬 특이하게 미를 보는 깔끔하게 하려는 그런 여자들이 많거든. 그런데 그런 애들이 바로 그런 치마를 혹시 입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 이제처럼 미니스커트 형태 같은 건 뭐 입어요? 그런 건 뭐 입는데 그것만 약간 좀 길게 내려온 치마는 있는데 그런 치마도 바로 동상 앞으로는 뭐 입고 가요. 네. 김일성 동상이요? 그렇죠. 동상 앞을 뭐 입고 가요. 그 동상 앞을 다니다가 바로 단속되면 해당 자기 그 책임자들한테 그 뭐예요? 사로총은 사로총대로, 뭐 직맹은 직맹대로 불려가서 비판서를 써요. 네. 아니, 그렇게 하고. 네. 저희 지금 남조선에서는요, 아주 초미니 스커트가 유행이에요. 그렇죠. 초미니. 지금 그 상상도 못해요. 우리는 핸드폰 광고 나오잖아요, 지금. 핸드폰 광고에서도 그 전지현이 예, 그 미니스커트 지금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얘기를 아예 우리 그 긴 치마를 찢어버리면서 예, 그것이 핸드폰으로 네. 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해서 광고 나오는데 북조선에서 이제 유행하면은 제 생각에는 모리 남자들 경우에는 네. 모리였어요. 그때 그 일몸용들이 나왔는데 유림이 네, 모리라고 해가지고 길게 기르고 네. 바로 단속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모리를 다 제가 지금 모리 자른 것처럼 이렇게 짧게 깎았어요. 그때는. 그러더니 유림이라는 그 탐정 영화의 주인공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머리를 촥 지금 저 장발을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게 그 다음 날로 유행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또 이제 정부에서는 다 높이 깎아라. 예? 그렇게 그건 뭐 조국 후에 침투한 간첩이니까 네. 그렇게 머리를 길러온 거고 우리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지 않는다고 머리를도 그때 그 기철대가 이발기를 들고 단속을 했어요. 그렇죠. 예, 뭐 길가에서 막 자르고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우리 고등학교 시절 생각나네요. 네. 제가 지금 이 남한에서 또 보고 생각하는 거 대학생들 있잖아요. 뭐 대학생들도 옷차림, 머리 단장이 다 자기 자유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북한은 그렇지 못해요. 대학생들 머리가 따로 있어요. 예, 네, 단발머리. 지정돼 있거든. 그거는 머리 길이면 그것도 비판석감이고 치마저부리를 다 입혀요. 그 다음에는 뭐 겨벽에는 입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저희 생활복은 절대로 생활복은 상상도 못해. 치마저부리를 입지 않으면 무슨 치마저부리 있잖아요. 네. 흰 저부리에 까만 치마. 치마.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처럼 수카드 치마. 네? 그거 있어요. 네. 대학생들한테. 그걸 무릎 요 두 마디 세 마디 우회로 입고 네. 그 다음에 정장. 정장 있어요. 대학생 정장이 딸로 나와 있어요. 그거 있지. 그 후에 치는 이런 옷을 이런 옷을 입었던 큰일 나요. 공군이 옷을 안 되는군요. 그렇죠. 절대 상상. 저는 잡혀가야 합니다. 잡혀가야 되는 잡혀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서 비판서를 쓰고 네.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네, 네. 뭐 한 장을 쓰면 안 돼. 비판서를 두 장, 석 장 써야 돼요. 북조선에서는 이제 유행이다 하고 말고도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뭐 연예인들이 혹시 이제 영화에 나오면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은 우선 국가가 규정을 해놨어요. 국가가 아니죠. 김정일이가. 그렇죠. 규정을 해서 네. 남자들은 종장 아니면 쯔메일이 낯긴 네. 양복. 네. 여자들은 치마 조골이 아니면 종장 양복. 네. 작업할 때 외에는 바지를 못 입어요. 지금 이 정경일 씨 옷차림 봐요. 이거. 북조선에서 이렇게 입고 출근을 했다가 항상 갈 수 없어요. 정말 정경일 씨는 지금 우리 남조선에서는 네. 굉장히 잘 입으신 거예요. 네, 편한 스타일 캐주얼이잖아요. 그치? 이거 네. 하나 이게 하나 맞습니다. 나도 이렇게 입고 다니니까 뭐 자연스럽고 제 자신도 이렇게 걸어 다닐 때. 네. 근데 제가 그 대학 시절에 보니까 그 우리 이게 딱 단체 보고 다쳤어요. 네. 그러다 나니까 오케이 걸어갈 때도 있고 좀 부자연스러운 데가 많아요. 네. 딱 양복에 넥타이 딱 내고 네. 불편하죠. 네, 좀 불편하죠. 한마디 말해서. 더구나 이제 대학생 아니면 네. 청년 아니에요. 막 유행을 따라가고 싶고 그렇죠. 정말 내가 처녀들한테 좀 잘 보이고 싶고 또 네. 처녀들은 처녀들대로 좋아하는 남자한테 이뻐 보이고 싶은데 이것은 뭐 뒤집으면 딱 같아요, 누구지. 옷이 감으니까. 정말 그래요. 대학생이 저희 대학도 한 3,000명 되고, 뭐 김성동 대학 네. 더 많죠? 우리 한 5,000명 남아야 네. 네. 그렇게 되니까 남자가 한 70% 되고, 네, 70% 여자가 30% 되고. 정도 되는데, 남자도 똑같아요. 양복 똑같은 거 있고, 여자도 키도 뭐 비슷비슷 뭐, 네. 북조선 남자들 키도 비슷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머리도 다 원래 똑같아요. 똑같아요. 뒤를 보고 잘 가려보질 못해요, 누군지. 네. 개성이 없잖아요. 네. 신발도 다 같잖아요. 네. 구두. 신발로부터 아는 게 아니라 신발까지. 신발도 다 구두. 네타이 함지로 다. 행사할 때는 똑같아. 뒤에서 보면 누가 누군지 몰라. 예, 네. 네. 오늘은 유행에 대하여 남과 북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북조선에서도 사람들이 구애를 받지 않고 유행에 따라 마음껏 다양한 옷차림을 하고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김정일 정권의 숨겨진 비화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가 왜 김정일과 관련된 일들을 그렇게 철저히 숨기려 드는지 한 가지 한 가지 비위를 벗겨보도록 하죠.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설락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김일성의 사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조선을 비롯한 외부 세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김일성의 사망을 김정일의 음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조선 중앙기관들에서 사업하다가 망명한 고위급 탈북자들은 김일성의 사망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일성의 사망에는 김정일의 음모가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시간에는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 김일성과 김정일이 사이에 많은 모순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일은 김일성에게서 북조선 권력을 대부분 넘겨받은 다음부터 김일성을 허수아비로 만들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김정일이 김일성을 얼마나 비참한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실들입니다. 8.15 해방 후 남조선에는 미국 국적의 무역선인 스미스호라는 선박이 있었는데 1949년 남조선 노동당 당원들이었던 그 배의 선원들은 폭동을 일으켜서 선장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뱃머리를 북조선으로 돌렸습니다. 김일성은 스미스호 선원들이 현대적 선박인 스미스호를 탈취해서 남포항으로 끌고 왔다는 보고를 받고는 다음 날로 남포항에 나가서 배를 돌아보고 선원들도 모두 잘 대우해 줄 때에 대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변변한 배 한 척 없던 그 당시 현대적인 무역선이었던 스미스호는 김일성에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김일성의 지시로 스미스호는 군함으로 개조해서 6.25 전쟁에 써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들어온 그 배의 선원들은 모두 70년대에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이유는 남조선 간첩 혹은 당의 유일사상 체계에 저촉되는 불순 분자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김일성은 몰랐습니다. 90년대 초 김일성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49년에 남조선에서 배를 끌고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김일성의 이런 이야기를 들은 후 서해안 사령부에서는 부랴부랴 스미스호 선원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긁어 모았는데 겨우 살아남은 7명이 나중에 스미스호 선원들도 당의 품에 안긴 날부터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TV에 나왔습니다. 또한 김일성의 사촌동생 중에 김보배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의 딸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다 나왔습니다. 그때도 김일성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애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 결국 김정일은 김일성도 모르게 친척들까지 정치범 수용소에 잡아넣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1999년에 출판된 중국의 한 잡지에는 김일성이 격분 때문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이야기도 실렸습니다. 김일성이 격분한 이유는 그의 항일 빨치산 투쟁 때 전령병이었던 김명선이 1994년 느닷없이 사망했는데 북조선의 해당 기관들에서는 전혀 손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명선은 왜 죽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습니다. 조명선은 김정일의 무능과 부정부패를 보다 못해 나중에 김일성에게 인민들이 굶주리며 살고 있다는 것과 김정일의 행포에 대해서도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그가 죽었으니 그의 죽음이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 김일성과 김정일 사이에는 많은 모순과 불신이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권력을 모두 김정일에게 빼앗기고 허수아비가 되어 김정일에 대해서 분개했고 김정일은 김일성이 더 이상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음으로 양으로 방해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같은 단어를 두고도 뜻이 각기 다른 남과 북의 영어 사용법을 알아보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남과 북을 하나로 이어가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남과 북에서 각각 다른 뜻으로 쓰이는 말들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대화를 들어볼까요? 아, 비도 오는데 우리 오늘 점심은 수제비나 해먹을까? 수제비? 수제비가 뭐지? 네, 남조선에서 수제비라고 부르는 음식은 북조선의 뜨덕국, 뜨덕제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밀가루를 반죽해서 맑은 장국 등에 적당한 크기로 뜯어넣은 끓인 음식이죠. 예전 생활이 어려웠던 시절에는 싼 값에 적은 재료로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서민의 음식이었지만 최근에는 다양하고 좋은 재료들을 사용해서 현대인들의 별미이자 건강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비도 오는데 우리 오늘 점심 수제비나 해먹을까? 아, 좋아. 그럼 오래간만에 뚜덕제비 좀 먹어볼까? 남과 북이 다 함께 더불어 사는 그날까지 남과 북 이심전심이었습니다. 북조선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현재 2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이라는 사회주의 사회를 체험했고 이제 남조선이라는 자본주의를 경험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숭이동지회 최총하 사무국장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숭이동지 사무국장 최청하입니다. 지난주간에 기회가 있어서 우리나라 서부전선으로부터 동부전선까지 그 중부 국토를 횡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서해에서부터 떠나서 군사분계선 전 지역 저 동부전선 철원까지 갔댔는데 이 과정에 정말 새삼스럽게 또 한번 건드리는 바가 컸습니다. 오두산 전망대에 올라가서 북한이 그 장풍구를 건넜다 보면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부락이지만 아직 건설도 되지 않아서 2층 집, 뭐 북한이 말하는 농촌 문화주택이라는 게 자재가 없어 그랬다는데 지붕을 씌우지 못한 한 대동 되는 건물이 그냥 그저 뼈만 앙상하게 토피만 무너져가고 있고 정말 농민들이 바쁠 때겠는데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글픈 생각이 떠올랐는데 왜 남과 북이 이렇게 차이 나는지 오두산 쪽 떠나서 중부전선 쭉 걸쳐오면서 우리 측 한국 사람들이 한국 농민들이 농사하는 광경을 보면서 지금 모내기가 한창 시작되는데 정말 군사분계선 철책선까지 사람들 다 들어가서 자유롭게 농사들 하고 기계 소리가 포전에서 들리고 그런데 북한은 너무나도 조용하고 지난해 농사가 그렇게 안 돼서 정말 금년도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데 금년도도 또 이런 식으로 하면 농사가 안 되지 않게 하는가 하는 이런 우리도 해봤습니다. 저 철원에 가서 건넜다 보는 평강은 더욱 한심한 상태였습니다. 철원군이 그 전쟁 전에는 북한 땅이었다고 그러는데 철원 평야 지대에 있는 농민들이 주택을 건넜다 보면서 제가 여기서 말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화로운 농촌 주택들에서 농민들이 살고 있으며 기계로 밭을 갈고 모내기를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데 평강벌은 너무나도 조용하고 한산하기까지 했습니다. 산에는 나무가 한 대도 없고 정말 앞으로 통일돼도 저 북쪽 땅을 어떻게 이렇게 세우게 하는가 하는 게 걱정스러울 정도로 안쓰러웠습니다. 분계선 가운데 있는 옛날 궁예의 성토도 이젠 다 쓰러져 가고 정말 옛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고 이게 문화재로 지정돼가지고 국제 유네스코에도 발굴돼서 등재됐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빛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분계선을 해서 이런 것들 다 무너져가고 있고 정말 한심한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물을 주지 않아서 철원에서 건설했다는 이 저수지에는 물이 정말 찰랑찰랑하고 여기에 고기를 잡지 않아서 물고기가 반 물반이라고 그러는데 심지어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물고기 등을 타고 저수지를 건너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물고기가 출렁거리고 있고 이런 걸 건너다 보면서 이 땅이 옛날처럼 철원 땅이 북한 땅이었다면 여기 농민들이 어떻게 살게 하는가 하는 걸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하루빨리 통일이 돼서 이 모든 게 앞뒤 조화를 맞춰서 남북이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난 이번 또 중부 횡단 행사를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됐습니다. 하루빨리 통일이 돼야 된다. 그래야 남북 주민이 함께 잘 살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한 땅이 그렇게 우리가 건넜다 보기에도 수산하니까 북한을 떠나서 여기 한국에 오는 탈북자가 1년에 3천명이 이르는 겁니다. 북한이 제대로 우리 국민들 잘 먹이고 잘 입힌다면 아무 걱정 없이 살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부모 형제를 등지고 한국 땅에 온다는 게 정말 가슴 아픈 이런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통일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조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통일을 바라는 남과 북의 애국적 민주주의사들, 북조선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조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독재정권 밑에서 북조선인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독재의 하수인들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북조선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그리고 중국에 계시는 탈북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재의 하수인들에게 시간의 김은호입니다. 김일성 사후 북조선 총리였던 연옥목이 자강도 도당 책임비서로 임명된 것을 두고 언론들은 한결같이 강등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실은 김정일이 특별한 신임으로 내각 총리가 해야 할 일보다 더 중요한 임무를 받고 파견된 것이었다. 김일성 사후 국도로 체제의 불안을 느낀 김정일은 연회무에게 유사시 자강도를 제2수도로 요새화하라는 지시를 주었다. 북조선의 지방도시 중 특별히 산림하는 자강도엔 군수공장들이 밀집돼 있다. 중국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과 군수생산기지들이 모여있는 이유로 자강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북조선이 전략적 최후방 제2평양으로 지정된 곳이었다. 지난 6.25 전쟁 시기 김일성도 이 자강도의 최고 사령부 지하 벙커를 만들고 숨어 있었다. 북조선 TV는 1997년부터 1999년 사이에 한 해에도 몇 번씩 자강도를 시찰하는 김정일의 행보를 전했다. 중소형 수력발전소를 만들어 전력 공급을 자체 해결한 자강도를 고무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실제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 이 시기 자강도에 완공된 최고 사령부 지하 벙커와 체제 붕괴 시 중국과 러시아로 탈출할 수 있는 도피용 지하 갱도를 김정일이 직접 지도했다고 한다. 그 도피용 지하 갱도의 존재와 최종 목적지는 중국이나 러시아 정부도 모른다고 한다. 북조선과 인접한 중국과 러시아 국경 지역들엔 아직도 인적이 전혀 닿지 않은 미 개발 원시림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쪽을 향한 터널들이 아닌가 싶다. 이를 위해 북조선 인민군과 기관기업소 노동자들까지 동원해 자강도와 함경북도의 산들을 잇는 김정일 전용차만 허용된 1호 도로를 닦았다. 그러면 김정일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운운하며 정세를 국도로 악화시키고 있지만 김정일은 절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 첫째 가는 원인은 현재 북조선에는 과거처럼 사회주의 우방 진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유일한 우방국인 중국마저도 북조선의 개혁 개방을 전수하여 저들이 영원한 안정지대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결과가 뻔한 전쟁을 허용하거나 동참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우발적인 전쟁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김정일은 이 지하 벙커로 제일 먼저 도망갈 것이다. 신으로 모신다는 김정일의 하수인들은 가만히 앉아 그의 대포밥이 되지 말고 이제라도 민족이 살인마인 김정일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서야 한다. 예, 이 시간 진행의 김은호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인간사회의 따뜻한 정을 담은 낭독과 함께 삶을 되돌아보는 쿨하나 쉼하나 시간입니다. 쿨하나 쉼하나 마음의 쉼터 쿨하나 쉼하나 시간입니다. 마음가짐이 인생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해야 할지 그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죠. 남들에게 당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될지 이러쿵저러쿵 말하게 놔두지 마세요. 마음가짐이 인생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해야 할지 그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죠. 땅벌 아시죠? 생물학자들은 땅벌이 공기 역학상 도저히 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몸 전체가 너무 커서 그런 날개로는 도저히 몸을 떠받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땅벌은 학자들의 비관적인 관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람은 기대 수준만큼만 된다는 것을. 기대가 없으면 이루는 것도 없습니다. 날 수 있다고 기대하면 당신은 이미 날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쿨하나 쉼하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일성, 김정일을 우상화하기 위해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 찬 북한의 책들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북조선 독재 정권이 출판을 남발하고 있는 각종 선전선동 서적을 통해 거꾸로 독재 정권의 실체를 파헤쳐보는 북조선 서적 분석 시간의 오주한입니다. 동포 여러분은 혹시 향도의 태양 김정일 장군이라는 서적을 접하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읽어보신 분이 다수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서적은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이 최고 지도자 자리에 등극한 지 얼마 안 되는 1995년 출판된 서적입니다. 이제 갓 최고 지도자에 등극한 김정일을 과연 어떤 모양새로 우상화하고 있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적은 백두산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백두산은 영역이 광범하고 산세가 웅건하며 경관 또한 이채로워 예로부터 신비의 산으로 불려왔다. 유구한 민족사와 더불어 흘러온 백두산의 이름에는 사시장철 흰 갈기를 날리며 웅자속에 민족의 얼과 슬기를 상징해온 조종의 산이라는 깊은 뜻이 담겨있다. 여기까지는 참으로 구구절절 옳은 말입니다. 백두산은 머나먼 태고의 시대부터 우리 민족의 성스러운 장소로서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남조선에서도 역시 백두산을 민족의 성지로 여기고 있으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매년 중국을 통해 백두산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적은 다음 구절부터 한순간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종이 쪼가리로 변하고 맙니다. 어떤 구절이 나오느냐 하면 민족의 태양이며 조국 광복의 구성인 김일성 장군과 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 여사의 장남인 김정일 동지가 탄생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부터 서적은 장장 600쪽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 모두를 김정일 찬양으로 채웁니다. 하기는 제목부터 향도의 태양 김정일 장군이니 애초부터 유익한 내용을 접할 것이라 기대한 것이 크나큰 잘못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구절은 더욱 가건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그 탄생부터가 이렇듯 거룩했다. 참으로 그는 백두산의 장엄한 기상과 천지의 푸른 정기를 그대로 타고난 조종의 산 백두산의 아들이다. 당시 300만 명을 굶겨 죽인 김정일을 백두산의 아들로 빗대었으니 아마 우리 민족의 조상님들께서 이 서적을 읽었더라면 김정일의 목숨은 남아나질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온갖 사탕발림으로 김정일을 백두산과 결부시킴으로써 서적은 시작부터 김정일의 권력 세습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이토록 위대한 인간이니 인민들은 마땅히 김정일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동포 여러분들도 이 내용이 소설이라는 것쯤은 뻔히 아실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 이따위 서적을 통해 인민을 기만하려 하는 김정일의 뻔한 속셈이 가소롭기만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서적을 거꾸로 읽어보며 진실을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중 국적자라는 말의 뜻을 아실 것입니다. 말 그대로 두 개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혹은 사업 등의 이유를 위해 이중 국적을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이중 국적은 나쁜 의미로 더 많이 통용됩니다. 두 개 나라의 국적을 두고 이득을 취하다가 언제든 둘 중 한 개의 국가로 도망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조선에도 이중 국적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들 주위에는 없을 것입니다. 사회가 철저하게 통제당하는 북조선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중국에 사는 속칭 조교들도 국적은 북조선입니다. 그런데 딱 한 명의 이중 국적자가 지금 현재 평양에 살고 있습니다. 백두산의 아들로 자칭하는 김정일입니다. 김정일이 어쩌다가 이중 국적자가 되었는지 여러분들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성장 과정에서 어떠한 사유로 이중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김정일은 태생부터가 이중 국적자입니다. 즉 김정일은 북조선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인 것입니다. 남조선의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조선에 살포한 삐라를 읽어보신 분은 대충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만 김정일의 정확한 출생지는 백두산이 아닌 러시아입니다. 단체의 삐라를 읽어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정일의 생년월일은 2월 16일, 출생지는 러시아 하바롭스크의 부야츠크. 바로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김정일은 북조선 인민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태어난 러시아 인민인 것입니다. 이는 곧 러시아 사람이 북조선에서 최고 지도자를 자처하며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정일의 출생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김일성의 이력까지 나타납니다. 김일성은 원래 소련군 장교였습니다. 소련군 장교로서 소련의 앞잡이가 되어 일하다가 만나게 된 김정숙과 낳은 물건이 바로 김정일인 것입니다. 원래 국적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태어난 국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출생 유형과 관련한 국적법에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있는데 속인주의는 부모 중 한 명이 러시아 사람일 때를 말하며 속지주의는 출생자가 러시아에서 태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김정일도 출생 당시 국적이 러시아였음이 입증됩니다. 김정일은 서적의 주장처럼 백두산의 전기가 아닌 러시아 보드카의 전기를 받고 태어난 존재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김정일이 아직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인민을 팔아먹고 제 살만 찌우고 있는 김정일이 유사시 언제든 도피하기 위해 국적을 계속 유지 중이거나 아니면 김정일의 꼴을 보다 못한 러시아 정부가 국적을 말소시켰든가 말입니다. 이렇듯 평생을 거짓 속에 파묻혀 살아온 김정일도 꽤나 피곤했을 것입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게 되고 결국 거짓말을 한 사람은 평생을 거짓말 연구에 헌신하다 생을 마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김정일의 몰골이 초췌한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더 이상 꾸며낼 거짓말이 없자 그 연구에 골몰하느라 몰골이 그 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 오늘 첫 시간에는 북조선 정권이 출판한 서적 향도의 태양 김정일 장군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같은 서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자유북한 방송에 도착한 가족을 찾는 사연을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남조선에 무사히 입국한 부모님들이 딸 이광옥 씨를 애타게 찾고 있는 사연입니다. 이광옥 씨는 1978년 2월 18일 생이라고 하는데요. 함경북도 회룡시 강안동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중국에 팔려간 후 다시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버지 이길복, 어머니 최옥주, 그리고 동생들인 이광범, 이광철 씨, 이렇게 집안 식구 모두가 남조선에 무사히 도착해서 잘 지내고 계신데요. 너무도 보고 싶은 이광옥 씨에게 이 소식이 전해져 하루빨리 만날 날을 손꼽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광옥 씨나 또 이광옥 씨를 아시는 분들은 가족이 상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는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02-2699-0977번, 02-2699-0977번 자유북한 방송입니다. 중국에서 여기 남조선으로 전화하실 때에는 전화번호 앞에 0082를 붙이셔야 합니다. 자유로, 민주로, 통일로. 지금 여러분께서는 캄캄한 망망대해인 북녘땅에 자유의 불빛을 밝히는 등대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그럼 이번에는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미국인들의 편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는 우리 자유북한 방송국의 미국 대표부를 맡고 있는 수잔 썰티 여사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대한민국의 서울 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한 수잔 썰티 여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청취자들을 위한 자유북한 방송에서 미국에서 보내는 편지의 진행을 맡은 수잔 숄티입니다. 저는 또한 워싱턴 DC에 있는 디펜스 포럼 파운데이션과 북한 자유연합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디펜스 포럼 파운데이션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헌신하는 조직입니다. 우리는 탈북 외교관 출신인 고형환 씨와 최주활 전 북한군 고위장교로 하여금 미국 의회에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증언하게 했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열악한 상태를 국제사회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여러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은 인권이 철저히 무시되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와 기아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존을 위해 중국으로 탈출하는 북한 주민과 그들이 중국에 숨어 살면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불행의 근원이 김정일과 그의 체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분단된 한국의 책임이 미국에 있으며 미국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미워하도록 교육받아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미국인들은 고통받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의 소중함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인들이 남한 사람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간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방송되는 미국에서 보내는 편지를 통해 여러분들은 미국인들이 북한 주민들을 포함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얼마나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인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우려는 것만큼 여러분들을 고통받게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역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우리는 북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미국인들이 북한을 알게 되고 여러분 또한 미국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께 저는 펜실베니아의 필라델피아에 사는 53세 미혼 여성입니다. 필라델피아는 형제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팔과 손을 다친 사람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사입니다. 사람들의 팔과 손이 더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무척 가치 있는 일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그 사람들이 그들의 팔과 손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편안하고 건강할 때 저는 체육관에 가서 피겨 스케이팅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훌륭한 스케이트 전주가 많은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지요.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것에 무척 감사함을 느낍니다. 미국은 제가 원하는 모든 자원들, 즉 음식, 의복, 좋은 집, 아름다운 음악과 예술작품, 많은 기회들과 자유 등을 제공해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있겠지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항상 제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도 저처럼 자유와 기회를 만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담아서 펜실베니아의 필라델피아에서 마릴린 씀. 친애하는 북한 여러분, 저는 자유북한 방송 때문에 당신에게 편지를 쓸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은퇴한 노년의 여성입니다. 저는 농부의 아내이며 10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모두 직업을 구해서 나갔으며 미국 내에서 각자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저와 남편은 나이 든 이웃들을 구들이 원할 때 의사에게 데려다 주는 일을 돕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중국에 다녀온 이후로 저는 당신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무거운 심정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매일 당신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이 당신들을 부유하게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많은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합니다. 당신의 벗 넘었음. We have so much more to learn about North Korea. But I hope you will learn something. 이상 미국에서 온 편지의 진행을 맡은 수잔 솔티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남한 주민들과 미국인들을 축복했듯이 북한 주민들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저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 독재로 탄압하고 있는 노동당이 감추는 북조선 소식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설락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김정일은 가장 파렴치한 이기주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주의란 자기의 쾌락을 증진시키는 것을 도덕적 행위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하는 쾌락주의, 다른 사람이 어떻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방식이나 태도를 말합니다. 이기주의란 말은 남과 북에서 꼭 같은 부정적인 의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기주의에도 개인 이기주의가 있고 집단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지금 남과 북의 이기주의 차이를 보면 북조선 사회는 집단 이기주의에서 개인 이기주의로 완전히 전락했고 남조선은 개인 이기주의에서 집단 이기주의로 발전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남조선에서 개인 이기주의가 집단 이기주의로 성향이 바뀐 원인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집단의 이익에 나의 이익도 있다는 사회 보편적 원리가 뿌리내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단이라는 조직체가 재구실을 했다는 것입니다. 남조선 사회의 집단 이기주의는 민족주의가 비교적 강한 중국인들도 탄복합니다. 1990년대 남조선 사회에 오점을 남겼던 IMF 사태는 북조선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김정일 독재 정권은 남조선의 IMF 사태를 많이 비난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벌거벗은 놈이 소못을 비웃은 격이지요. 그때 남조선 사람들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전 군중적 운동으로 모든 사람들이 금부티와 돈을 모아 국제금융기구인 IMF에서 빌린 돈을 갚았습니다. 북조선 예술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쏟아내서처럼 전체 남조선 인민들이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 국채보상운동을 벌린 것입니다. 그런데 북조선은 어떻습니까? 김정일 독재정권이 2002년 새로운 경제조치 이후 공채운동을 전개했지만 인민들은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정권이 10년을 상환 기간으로 주민들에게서 돈을 빌린다는 것이 공채운동이었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호응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김정일 독재정권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모든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얼마간씩 돈을 바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공채운동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진행한다고 하여 깡채운동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김정일 독재정권은 집단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실 사회주의라면 집단주의가 핵심인데 극단적인 개인 이기주의자인 김정일이 집권한 북조선 사회에는 그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북조선 사회는 개인 이기주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물론이고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부분과 중앙에서 농촌에 이르기까지 북조선 사회의 중추적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간부 계층들이 존재 이유와 활동 방식은 개인 이기주의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건전한 목적이 없이 오직 자기 하나의 이익에 목매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권세를 누리기 위해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 간부 집단은 김정일 독재 정권에게는 아첨을 하고 인민들은 탄압하며 정신적인 정당성은 없이 물리적인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북조선 간부 집단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라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북조선 인민들이 간부 집단을 착취의 무리, 아첨쟁이들의 무리라고 규탄하는 이유는 간부 집단이 모두 극단적인 개인 이기주의자로 전락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정일 독재정권의 필연적 산물입니다. 그 말은 북조선의 만연한 개인 이기주의 현상이 김정일 독재정권의 반동적 구조와 생존 방식 속에서 생겨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속담에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정수리의 부물이 발꿈치까지 흐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북조선 사회에서 가장 크고 지독한 개인 이기주의자는 바로 김정일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면 도덕적 의무감이나 사명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일에게는 자기 개인 이기주의밖에 없습니다. 김정일이 과거와 지금을 살펴보면 그는 한평생을 호화방탕 속에서 살았습니다. 북조선이 경치 좋은 곳에는 모두 김정일의 특각이 있습니다. 또한 김정일은 자신이 곁에 기쁨조라는 현대판 유한부두를 곁에 두고 방탕한 생활을 계속해왔습니다. 전에 김정일이 전용 요리사였던 후지모토라는 한 일본인은 김정일의 개인 생활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 김정일에 대한 격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90년대 중반 수백만이 비참하게 굶어 죽을 때 김정일은 자기의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외국에 비행기까지 띄우며 허위 허식을 즐겼습니다. 김정일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배다른 형제들과 삼촌까지 모두 척결해 버렸습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 속에서는 김일성이 제 아들인 김정일에게 암살당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 속에서는 김일성이 제 아들인 김정일에게 암살당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김일성도 나중에는 김정일의 이익에 저촉되는 또 김정일의 이익에 찬물을 끼얹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일성에 대한 김정일의 암살에 대한 가장 큰 신빙성은 김일성이 죽을 당시 김정일과 극과 극처럼 첨예하게 대두됐다는 것입니다. 북조선의 많은 사람들은 김일성의 급사의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명한 사람들은 94년 당시 김일성이 김정일의 정치활동을 견제할 것이라는 추측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의 활동이 견제당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제 아버지도 제거해버릴 만치 김정일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지독한 개인 이기주의자입니다. 김정일은 인간도 아닙니다. 가장 비양심적이고 가장 파렴치한 극단적 개인 이기주의자입니다. 오늘날 북조선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김정일공화국입니다. 한 명의 인간에 불과한 김정일의 개인적 이익에 전체 북조선 인민들과 사회가 농락되고 있는 것이 바로 북조선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북조선 사람들은 김정일이 천하에 둘도 없는 개인 이기주의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북조선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김정일에게 속고 사는 노예 사회입니다. 우리 북조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은 하루빨리 김정일의 반동적 실체를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김정일의 반동적 실체를 깨닫고 북조선 사회라는 커다란 집단을 위해 그리고 집단적으로 반 김정일 운동을 벌릴 때 김정일이 발 붙일 곳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조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통일 발전을 바라는 남과 북의 애국적 민주인사들, 북조선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련대와 협조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사람 이야기를 진행할 최성일입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지난 2007년에 대한민국에 오신 강연희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전 시간에 강연희 씨가 북한에서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나 그리고 이제 앞날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었다. 그래갖고 한번 살기 좋다고 하는 중국에 가보자. 이래갖고 그 다른 두 명의 여성과 함께 도망을 건너서 지금 병정에 있는 어떤 집을 찾아갔는데 인신매매단에 걸려들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돼서 이야기를 마쳤어요. 자, 그 후에 이제 지금 한 20일 동안 체류했던 집에서 자기 친척집이 가라. 그래갖고 네. 친척집이 그 갔다고 했는데요. 가보니까 어땠어요? 연길 쪽에 들어왔는데 엄청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잘 살았어요. 네. 그냥 뭐 밥이나 먹고 그냥 적절한 상대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환상적으로 저한테 보여줬고 또 들어간 그 집에 너무도 잘 살았어요. 뭐 자가용도 있고 해서 이튿날로 뭐 연길 시내 곳곳에 구경도 시켜주고 해서 너무도 잘 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동행했던 두 명의 여성들하고는 헤어진 거예요? 네. 아. 저희 생각으로는 같이 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한 집에 다 같이 갈 수 있냐. 그 집도 부담을 가지는데 그런 집에 가서는 고생은 안 하겠지만 좀 한 집에 다 간다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른 두 명의 여성과는 헤어져가지고 강연희 씨가 그 친척집에 갈 때에는 뭐 시집을 간다 이렇게 그 집에서 말해준 거예요? 그런 조건이 없이 그냥 친척집에 일단 가서 일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어떤 건지 뭐 배워서 해봐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은 떠나서 들어가니까 그냥 마냥 좋았어요. 좋아서 한 두 달 정도는 그냥 놀러 다녔어요. 일단 뭐 파라티부스 걸려갖고 그와 네. 함께 그 걸린 영양실조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네. 아마 잘 학교나 이제 먹는 데 신경이 갈 거고 아마 기껏 이제 먹으면서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네. 몸을 추스려야 하겠지요. 네. 네. 물론 그 영양도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들어와서 뭐 일할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환상했던 데 빠진 것처럼 내한테 현실인지 꿈인지를 모르고 그냥 허공에서 사는 것처럼 두 달을 보냈어요. 근데 두 달을 보내고 보니까 그 연길 쪽에는 너무 북한이랑 경계지점이라 연변이라서 많이 단속을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아 이렇게 그냥 허망 사는 게 아니다. 피난을 가야 되겠다. 여기서 살다 언젠가는 붙들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을 해보겠냐 하는데 갑자기 생각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생각 안 났어요. 내가 특별히 할 줄도 모르고 또 저쪽에서 농사짓는 일을 했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조언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네 시집을 갈 거냐 아니면 너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우리는 돕고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친척집 되시는 분의 이제 조카를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했을 때는 뭐 일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왕 뭐 어차피 시집도 한번 가는 거 나 시집 가겠다고 이렇게 잘 사는 집이라면 시집 가는 거 별로 나쁘진 않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단 뭐 어떤 것이 구속될 이유가 없잖아요. 네. 북한에서 결혼했던 것도 아니고 네. 지금 또 아버지 어머님께서 일찌감치 돌아가셨고 이제 홀몸이니까 네. 홀가분하게 이제 한 번은 해야 되는 결혼이니까 네. 네. 그리고 너무 외롭게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 내 옆에서 보호해주고 의지되는 그런 기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름 여기까지 와서 좋은 인연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특별히 좋다고도 생각 안 하고 두 갈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하면 어차피 언어도 안 되고 여기까지 왔으면 시집가 사는 게 더 나은 판단이라고도 생각했고 또 자꾸 붙잡으니까 내 혼자 길도 모르는데 누군가 날 데리고 피난도 해줬으면 좋겠고 어쩌면 이용적으로도 생각하고 또 좋은 쪽으로도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대상자를 보고 따라갔는데 그 동네에서는 엄청 고발하고 붙잡아가고 이런 상황이 컸어요. 네. 그래서 야밤에 자다가 그 동네에 가서 며칠 안 됐는데 누군가 이제 한 사람 왔다고 벌써 고발을 했다고 해서 편안하게 여유 돌 기회도 없이 막 피난을 가야 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공안차가 지나만 가면 한밤에 옷 입고 그냥 자다가 그 시골이어서 막 감자밭에 들어가 숨었어요. 숨고 그 차가 굳이 내한테 안 오는데도 환상적으로 어떤 데는 들려서 막 피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저희가 병나겠다. 그래서 그 주인집에서 시내로 피난 보내야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또 저기 상해로 나갔어요. 중국 상해로. 중국 상해로 나갔는데 일도 안 해봤고 그런 상황이어서 많이 힘들었어요.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뉴스로는 또 탈북자들이 영사관을 막 담 타서 간다 어쩐다 하니까 나도 막 가고 싶다. 그래서 혼자서 막 영사관 앞에도 가봤어요. 나도 어떻게 넘어가면 안 될까. 근데 그게 내 생각이 간단한 거지 쉽지는 않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연줄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래서 내 손에 돈도 있어야 되겠다. 그거 다 돈 쓰고 간다는 거니까. 같은 조선족은 겁나가지고 또 고발하면 또 피난 가야 할 일이 그게 너무 수차례가 생겼기 때문에 순수 조선말 안 하는 한족들만 일하는 그런 음식점에 들어가서 말을 배우겠다고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안 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생활이 한 달, 두 달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욕하는지도 모르고 뭐 월급도 제대로 주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상황을 유지하다가 교회 어떤 단위에서 한국 오는 걸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기회 만났다. 진짜 이 기회 난 정말 한국으로 가는 거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또 누군가 고발로 인해서 여러 명이 시간을 기다렸는데 한 두세 명 정도만 빠지고 다 북송이 됐어요. 거기서. 다행히 명의 길은 저는 거기서 또 빠져나와서 청도로 피난 가고 저기 중국 내몽골로 피난하고 용길로 하여튼 많은 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피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편안하게 산다는 건 좀 꿈이고 그냥 그때부터는 내가 한국 가야 되겠다. 여기서 피난하기보다는 진짜 열심히 벌고 벌어서 중국 그 호적도 만들었는데 그걸 일단 아는 당신 또 고발하고 하니까 진짜 편한 생활을 못했어요. 한국 오려고 뭉쳤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한국에 먼저 왔다고 어떻게 수소문을 걸쳐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한국에 올 의향이 있냐. 나 빚내서라도 가겠다. 그랬더니 군양은 못 오고 돈이 필요하다고. 근데 돈이 그때 당시 한국 돈으로 몇백만 원을 만들려니까 쿠시쿠시 사는 건 괜찮았었는데 그 묵돈을 선불로 해야 된다고 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고는 싶은데 돈을 어디서 마련하나 막 그 안타까운 심정에 막 몸이 아팠어요.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이게 유선암이라고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막 내가 진짜 죽는 병에 걸렸나 이젠 한국도 못 가고 죽게 됐구나. 그래서 한국을 포기하고 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 달 정도 그 연락이 오는데 몸이 아프니까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링게로 꽂고 약 먹고 사실은 그 병이 암이 아니고 염증이 너무 심해서 그 암 초기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 거기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딴에는 그 병을 한 열 달 정도 치료하고 내가 이제 진짜 죽지 않으면 사는 이런 기회가 자꾸 오니까 죽기 전에 한국은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남들은 다 가는데 뭐 나한테도 언젠가 또 기회가 나지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한국에 오려고 무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아픈 상황을 얘기하고 해서 이제 교회 쪽으로 다니고 했는데 또 어떤 분이 줄을 나서 돈을 먼저 대줄 테니까 가라고 기회를 만나가지고 용사관에 들어갔어요. 근데 용사관에 들어갔는데 한 달 두 달이면 간다고 해서 병 치료도 빨리 가서 하고 싶고. 그 중국에 있는 한국 용사관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네. 중국에 있는 심양 용사관에 갔어요. 심양 용사관. 지금 용사관에 한때는 이제 중국 주재 해외 공간을 통해서 탈북자들이 많이 이제 한국에 왔는데요. 용사관에 이제 진입시킨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브로커들한테 이제 비용이 좀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용사관은 네. 물론 뭐 사다리를 놓고 담을 넘어서 뛰어넘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그 괴물을 밀고 들어가서 진입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조 요건을 만들어 갖고 네.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 돈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너무나도 이제 험난한 길을 살아오셨고 그리고 이제 좋은 고기도 참 많이 넘기셨네요. 자, 오늘은 시간이 돼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물의 발견과 발명, 그리고 그 경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생활의 발견 시간입니다.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도르래, 수문, 아치의 발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르래의 발명을 살펴보겠습니다. 힘을 무한증대시키는 마법의 역학이라고 부르는 도르래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들어올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미 오래전에 사람들은 나뭇가지에 줄을 드리우고 그 줄에 물건을 매달면 무거운 물건도 쉽게 들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터득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층 더 발전한 형태가 회전식 롤러를 활용한 도르래였습니다. 간단한 롤러와 줄을 이용한 초기 도르래의 모습은 기원전 970년 아시리아에서 제작된 부조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부조에 등장하는 도르래는 줄에 고정된 즉 롤러의 위치 변화가 불가능한 고정 도르래였습니다. 나중에 롤러와 줄이 분리돼서 롤러의 위치 변화가 가능한 움직 도르래가 등장합니다. 도르래를 이용하여서 물건을 들어올릴 경우에 소모되는 에너지는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줄의 길이는 두 배로 증가한다는 힘과 거리의 이러한 관계를 역학적 황금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의 시라쿠사 출신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아르키메데스는 기원전 260년에 도르래의 원리를 이론적으로 규명해서 도르래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기원전 212년 시라쿠사를 포위한 로마 군함을 지뢰와 도르래를 이용해 물에서 들어올려서 전복시켜버렸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도르래를 매우 획기적인 용도로 사용했는데요. 1586년 기술자인 도메니코 폰타라는 도르래를 사용하여서 오벨리스크를 로마의 성 베드로 광장으로 운반하고 그곳에 설치했습니다. 그 후에도 도르래는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사용되어 왔고요. 1861년 런던에서 최초의 자동 도르래가 개발되면서 도르래의 효율성이 개선되었습니다. 그 후는 전기로 작동되는 도르래가 등장해서 또 한 번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다음은 수문의 발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수와 문명의 시작이라 일컫는 수문의 역사는 기원전 185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집트인들이 운하와 수문을 사용해서 라이베리아 사막의 파이움 오아시스를 경작했던 기록은 인류 역사의 최초의 수문 시설에 관한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당시의 수문은 운하와 댐 안으로 비스듬히 끼어넣은 여러 개의 판자였고 그 판자들이 운하의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단순한 수문 시설을 갖춘 최초의 항행 운하는 이집트의 람세스 2세가 통치하던 기원전 1250년경 나일강과 홍해 사이에 설치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은 기원전 950년경부터 수위를 조절하여서 배를 통과시키는 수문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내륙 운하에 설치된 이 수문은 상류와 하류 사이를 가로막는 일종의 방벽의 역할을 했습니다. 단순한 형태의 수문은 기원전 100년경부터 사용된 수차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배가 통과할 수 있는 대규모 운하 시설은 중세부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하수 시설과 교통망 확충을 위해 광범위한 운하 시스템을 필요로 했던 네덜란드에서 대규모 운하가 집중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1235년 오늘날 보편화된 항행용 수문의 모태가 되는 개폐식 수문이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건설되었는데요. 이 수문의 원리는 두 개의 개폐식 문 안쪽으로 배가 들어오게 한 후에 그곳의 수위를 운하 위쪽과 아래쪽의 수위에 같게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국제무역이 활발했던 18세기 무렵부터 운하는 원자재 및 제품의 수송로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지형적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수위 차이는 여러 개의 개폐식 수문을 연이어 건설함으로써 해결됐습니다. 1869년에 개통된 수에즈 운하에는 수문이 설치되지 않았었고요. 1914년 개통된 파나마 운하는 복층형의 이중 수문이 설치돼서 82m에 달하는 대서양과 태평양의 수위차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치의 발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와 효율이 결합된 획기적인 건축술이라 일컫는 아치는 벽이나 담의 개구부에 별도의 버팀목 없이 석재를 둥글게 쌓아 올린 건축물을 이르는 말입니다. 아치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가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원전 2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지방 사람들은 단순한 형태의 아치를 만들었고 기원전 600년경에 에트루리아인들은 섬세한 아치형 지붕과 아치형 문을 제작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석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에트루리아의 아치 건축을 전승받은 로마인들은 건축 분야에서 아치를 다방면으로 활용함으로써 아치의 전성기를 이룩했습니다. 기원전 142년에 로마에서 최초의 석조 아치교인 퐁스 아이밀리우스 교가 건설되었고 기원전 62년에는 또 다른 아치교인 퐁스 파블리시우스 교가 만들어졌습니다. 로마 건축가들은 이 다리가 구현하고 있는 최적의 안정성을 건축의 모범으로 삼았고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도 반구형 아치의 변형인 첨두 아치를 제작했습니다. 1100년경부터 시작된 고딕 건축 양식에서는 이등변 삼각형의 형태를 따르는 첨두 아치가 큰 인기를 누렸는데요. 하지만 가느다란 기둥과 큰 창으로 건축된 대형 교회에 첨두 아치를 건설하려면 역학적인 문제점부터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건축가들은 건물 외부에 아치형 부축벽과 버팀목을 고정시킴으로써 둥근 천장의 횡압력을 수직적으로 변환시켜서 지상에 전달하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1400년경부터 시작된 르네상스 시대에는 고대 건축 양식이 부흥하면서 반구형 아치가 다시 새롭게 확산됐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주철과 강철 등의 건축 자재와 새로운 구조 역학 이론이 등장하면서 아치의 활용 범위가 매우 다양해졌는데요. 특히 강철을 사용한 가늘고 긴 형태의 철골 프레임 아치가 제작되었습니다. 1863년 독일 기술자인 요한 비렐름 슈베들러는 받침대가 3개인 아치를 개발함으로써 구조물 지지체계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양끝에 각각 한 개씩의 받침대를 두고 아치의 천정에 또 하나의 받침대를 설치하는 이 아치는 공장과 기차역, 전시장 등과 같은 거대한 구조물의 지붕에 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를 바꾼 가장 위대한 발명품을 알아보았는데요. 일상을 통해 현재를 바로 알고 미래를 되새기는 생활의 발견에 김민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유로, 민주로, 통일로. 지금 여러분께서는 캄캄한 망망대해인 북녘땅에 자유의 불빛을 밝히는 등대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 방송국 나는 성예림이 친구였다. 탈북자 김용순 씨의 수기를 각색한 라디오 방송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9년간을 살아야 했던 이유는 김정일의 부인 성혜림과 친구였고 그녀가 오호댁이라 불리우던 김정일에게 시집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70년대 초 앞으로 공화국의 최고 권력자가 될 김정일이 다른 사람의 부인인 성혜림을 데리고 산다는 것은 김일성도 모르는 비밀이었고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죽음을 면치 못했다. 이른바 김정일의 권위와 관련된 문제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화국에서는 국악무도한 범죄가 되기 때문이었다. 방송씨라고 나는 성예림의 친구였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 제2화 국가보위부 예심가 312호실을 들으시겠습니다. 1970년 8월 1일 밤 나와 가족들에게는 남은 생애의 운명이 결정되던 순간이었다. 당시에 나는 막내 아들을 갓 낳은 산모였지만 군무처인 여행자 상점 책임자로부터 출장 지시를 받게 되었다. 7월 4일 남편이 지도세도 모르게 어디론가 끌려간 지 한 달이 채 못 되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지도원 동무! 어이 영순 동무! 아니 이거 귓구멍에 말뚝을 들어박았나? 예, 점장 동지. 아, 제가 이거 몸이 좀 무거워서 그럽니다. 왜 그러십니까? 딴 거 아니고 내일 당장 출장 좀 다녀와야 돼 가서. 출장이요? 아니 어디로 말입니까? 뭔 데는 아니고 그 신의주 화장품 공장 기술 준비실에 가서 말이야. 어머나, 신의주요? 야, 점장 동지, 제가 지금 지방 출장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야? 아니, 몸이 좀 무겁다고 상급의 지시를 무시한다? 하, 이거 용순 동무답지 않게 무슨 소리야, 이거? 동무가 언제 상급의 지시에 시비 단 적 있는가? 어? 이거 우리 용순 동무가 요새 좀 변한 것 같다. 상점을 관할하는 소장이면서 초급당 비서였던 김문욱의 지시였다. 개인 사정을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어길 수 없는 지시이기도 했다. 당시의 평양 여행자 상점은 기빈들이나 외국 여행객들의 생필품을 팔아주는 최고급 상점으로서 평양시 주민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을 만큼의 특수한 상점이었다. 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내각의 비준 문건에 따른 판매를 했고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일본제 혹은 공화국에서 생산된 특제품들이었다. 그러한 상점이었던 만큼 들어가기도 힘들었고 기율도 무척 엄격했다. 이튿날 여름이라 안이 비치는 일본제 나일론 치마와 디트론으로 된 흰 저고리를 받쳐 입은 나는 핸드백 안에 초콜릿 한 봉지와 당증 세면도구를 챙겨 넣었고 평양역으로 향했다. 전목이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사흘쯤 걸릴 출장을 떠나려니 선뜻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남편마저 행방불명되어 불안이 엄습했다. 혹시 이대로 평양을 떠나면 다시 못 올 것은 아닌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며 신의주행 기차를 타려고 저녁 8시경 서평양역으로 나갔다. 동진을 출발해 서평양을 경유하는 신우주행 기차는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있었다. 역무원이 모두 여자들인 서평양역에 도착해 표를 샀고 30분쯤 남은 기차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군복 차림의 중자가 다가왔다. 갸름한 얼굴에 눈썹이 짙고 면도날처럼 차가운 인상을 한 사람이었다. 김영자 동무가요? 네, 맞습니다. 출장 증명서와 신분증 좀 봅시다. 그는 날카롭게 내게서 받은 증명서를 훑어보고 신분을 확인하더니 역사문을 가리켰다. 좀 알아볼 것이 있으니까 밖으로 나갑시다. 무뚝뚝하면서도 강압적인 냄새가 풍기는 중자를 따라 역사 밖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나가보니 역전 앞 광장에 러시아식 지프차 한 대가 서 있었고 기다렸다는 뜻이 차에서 두 명의 군인이 뛰어내렸다. 그리고는 어안이 벙벙해진 내가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훌쩍 들어 차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렇게 나는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끌려 영문도 모르고 군인용 집차에 몸을 실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두려움이 온몸을 시감았다. 재지온 일도 없었고 영문도 모를 일이었지만 엄습하는 두려움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갑갑한 차 안에서 중자는 이유를 말하기는커녕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 역시 무엇을 물어보거나 알아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9시가 넘은 시각에 짙게 깔린 긴장과 침묵 속에 어디론가 실려가는 나. 34살이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건만 공포에 찔린 등허리로 비어도 땀을 흘리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한참을 달린 지프차가 드디어 멈춰섰다. 언뜻 창밖을 살펴보니 보통강구역 대라령동 군방인 듯 했다. 꽤 먼 거리를 달려온 셈이었다. 데려서 따라오시오. 중자의 뒤를 따라 아파트로 올라갔다. 너무나 당황하고 겁이 나 몇 층인지조차 살필 겨를이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복 차림의 20대 청년 두 명이 좌측 방문 앞에 있다가 군관에게 경례를 붙였다. 들어가시오. 기가 막히다는 말은 이런 때 하는 말인가 싶었다. 엘리트로 살던 34년간 아무 일도 없이 살다가 출장길에서 맞닥뜨린 기가 막힌 현실이었다. 방 안에 들어갔지만 앉지도 서지도 못할 처지에 빠진 나는 엉거주춤하고 그냥 떨기만 했다. 그런대로 살펴본 통 빈방에는 탁자가 하나 있고 의자 두 개, 침대와 목포, 그리고 베개 한 개가 덩그렇게 놓여 있었다. 시계나 달력도 없었다. 불안에 떨며 20분쯤 서성대노라니 그곳으로 나를 데려왔던 그 중자가 환자복 같은 옷 한벌 가지고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는 짧게 외쳤다. 갈아입으시오. 그리고 입고 온 옷과 가방 같은 사품은 모두 내놓으시오. 병원으로 위장되어 있는 듯한 수사기관인 것 같았다. 치마 조거리, 슬리퍼, 가방을 모두 주었더니 이번에는 자라는 단 한마디만 하고 방을 나가버렸다. 털썩 주저앉은 나의 온몸으로 더 큰 불안이 엄습했다. 함정에 빠진 느낌이 드는가 하면 공포와 불안이 연이어 몰아쳤다. 지금까지 원작의 김영순, 각색의 김민, 자유북한 방송 아나운서들의 출연으로 들으셨습니다. 방송실하고 나는 성예림의 친구였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을 기다려주십시오. 여기는 서울입니다. 이번에는 북조선에서 주민들을 기만하기 위해 선전하고 있는 내부 교양 자료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북조선 당국이 주민들에게 거짓으로 선전하는 내부 교양 자료 분석 시간의 장성근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어제 시간에 이어 북조선 당국이 강성대국을 이끌어 나가는 김정일의 영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그 영도를 잘 받들어 나가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강연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자료는 천리마는 영웅조선의 상징이며 천리마 운동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대중적 진군 운동이며 김정일은 비록 강고한 길이기는 하지만 대중적 진군 운동을 벌리는 길만이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우리 인민이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강성 부흥의 나라를 건설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일의 말을 인용해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 정치사상적 위력을 발동하고 우리 제도의 우월성, 우리 자체의 경제 토대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식이고 주체식이고 김정일식의 정치 방식이라며 사회주의 운명을 지키고 나라를 강성 부흥시키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도이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연자로는 개혁개방을 비판하며 어떤 자들은 남을 쳐다보며 개혁의 한성을 가지는가 하면 강강업이나 자원을 팔아 돈을 벌며 외자를 꾸려들여 나라의 경제를 지켜 세우자는 황당한 소리까지 한다며 우리 혁명이 준엄한 시련에 부닥치자 혁명적 신념이 없는 자들 속에는 변절자, 배신자들이 나타나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때를 만난 것처럼 우리 사회주의를 허물기 위해서 정치, 군사적 압력과 경제 봉쇄 작동의 도수를 더욱 높이면서 발악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일은 성군 정치로서 인민군대를 나라의 기둥으로 내세우고 김일성의 뜻을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기 위한 투쟁에서 그들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이끌었다며 김정일이 영도하에 우리 인민군 군인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어려운 초소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함께 북조선 당국이 주장하고 있는 천리마 운동, 사회주의 고수, 김정일식의 정치 방식, 개혁은 망국의 길, 김정일이 인민군대 등에 대해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조선 당국은 지금도 천리마 운동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에는 천리마 운동이 있다면 남조선에는 새마을 운동이 있습니다. 천리마 운동과 새마을 운동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운동이며 북조선은 천리마 운동 당시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개조 작업이 실현되었고 정치적으로는 김일성 중심으로 권력이 단일화되고 대외적으로는 주체를 폐방하여 자주적인 외교 노선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북조선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개인의 능률이 약화되면서 결국에는 실패에 굳혀 지금도 북조선 주민들은 이밥에 고기국을 배불리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김정일은 사회주의는 우리의 운명을 지키고 나라를 강성 부흥시키는 길이라고 고집하며 김정일식의 정치 방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일이 개혁개방을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 북조선 주민들은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모태똥 집권하에 자력갱생 경제인 폐쇄 정책으로 인해 북조선의 현재 상황과 똑같은 낙후 상태에 있었지만 동서평이 집권하면서 개혁개방으로 나가게 되고 이것이 기본 전략은 농민들에게 책임제를 실시하여 적국성을 유도하고 이는 자주권과 실질적인 혜택을 얻고 나아가 창조적 활력을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또 농촌개혁은 농촌의 산업구조를 다시 조성하여 이전의 식량 위주의 단일구조에 있어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부업 그리고 향진기업의 발전을 초래하였습니다. 중국의 동서평은 개혁개방을 하면서 중국의 발전이 국제관계를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대내적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서구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게 되고 이로써 중국은 대외개방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지금의 중국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은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개혁개방은 망국의 길이라고 주장하며 성군 정치로서 인민군대를 나라의 기둥으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이는 김정일식의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인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군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북조선의 군인들은 김정일의 주장과 같이 나라의 기둥이 아닌 인민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것에 큰 고민거리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 하루빨리 김정일의 성군 정치 방식을 깨버리고 개혁개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할 것이며 개혁개방만이 우리 북조선 주민들이 이밥에 고깃국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길입니다. 개인의 행복을 위해 그 어떤 짓거리도 마다하지 않은 김정일을 처단하는 그날까지 북조선 동포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해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쓴 회고록을 들으시겠습니다. 아버지는 소당 훈장과 농사일 외에도 당시로서는 두문 양봉을 쳤다. 열다섯 통쯤이라고 기억되는데 구독택의 다른 집에서는 기양꿀을 우리 식구들은 필요할 때 쓸 수 있었다. 어머니는 기억력이 보통 좋으신 분이 아니었다. 어깨 너머로 배운 천자문을 줄줄이 외우고 동네 아이들의 생일을 대부분 기억할 정도였다. 게다가 인정도 남달라서 동네 아이들의 생일날 아침에는 호박이라도 따다줘야 직성이 풀렸다. 그래서 아버지는 늘 어머니에게 동네 개 물 안 먹는 것까지 걱정한다고 널려줄 때가 많았다. 형은 아버지를 닮아 이모가 수려한 편이었다. 그러나 성격은 어머니를 닮아 나와 달리 인정이 많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형은 의욕심이 강하고 자존심 또한 대단했으나 한 가지 흠은 자잘한 일에 신경질을 낸다는 점이었다. 나는 어머니 예모의 성격은 아버지를 닮아 평생 한 우물을 파면서도 지루한 줄을 모르는 철학자형 인간이었다. 적어도 북녘당을 떠날 때까지는 아버지가 그랬듯이 나 역시 군 후에도 부담도 없는 삶을 지향해왔다. 형은 강주 학생 사건 당시 미림보통학교 6학년이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독립만세를 주도한 혐의로 교사들에게 붙들려 권역을 치렀다. 그 와중에 일본인 교상에게 권봉으로 머리를 3개 얻어맞았다고 한다. 형은 그 일이 있은 후 한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러고도 후유증으로 몇 년을 더 고생했는데 심할 때는 며칠씩 누워 움직이지도 못했다. 젊디 젊은 나이로 죽기까지 형은 누울 두통에 시달렸는데 결국은 정신이 혼미해지는 병을 앓다가 내가 도쿄에서 대학을 다닐 때 죽었다. 일본으로 건너간 후로는 형을 보지 못했는데 그동안 보내준 후원에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혈육에 따스한 중 표시 한번 못했던 터라 그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어릴 적 우리 두 형제는 자존심이 남달리 강하다는 것 말고는 외모가 다르듯이 성격 또한 확연히 달랐다. 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양도 서로 달랐다. 어머니는 늘 형을 감싸고 돌았고 아버지는 나를 형과는 상대가 안 된다면서 높이 평가하고 국진이 아꼈다. 아버지는 또 둘째 누이를 영리하고 똑똑하다면서 사랑했다. 둘째 누이는 학교나 서당에 다닌 적이 없는데도 형과 나의 어깨 너머로 배워 국문은 물론 일본어까지 읽을 수 있을 만큼 영특했다. 그 누이도 나를 아꼈고 나도 둘째 누이를 만리보다 좋아했다. 형은 그런 나와 둘째 누이를 자주 때리면서 못살게 굴었다. 둘째 누이와 나는 형에게 대들지는 못했지만 부대낌을 덜 당하기 위해 힘을 합치고는 했다. 어려서 그랬겠지만 둘째 누이와 나는 형을 감싸고 도는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더 따랐다. 당시 겨울은 지루한 계절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저녁을 먹기 무섭게 마실을 다녔는데 주로 우리 집으로 모였다. 오지 않는 사람들은 동네에서 소문난 투정꾼들 뿐이었다. 네, 지금까지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쓴 회고록을 들려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탈북 여대생이 남조선에서 생활하면서 쓴 일기를 소개합니다. 독재의 땅 북조선과 자유의 땅 남조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탈북 여대생의 일기 진행의 신서연입니다. 오늘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무당과 구슬 접하게 된 일들에 대하여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나는 전공과는 상관없는 한국의 무교라는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무교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수강 정원이 20명 미만인데 그러면 절대평가이므로 조금만 잘하면 좋은 학점을 따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수님께서 이 과목을 왜 수강하게 되었냐고 물으실 때는 모교에 대하여 알고 싶어서 했다고 하는 등의 지식적인 표현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난 바보같이 절대평가라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라고 솔직하게 말해버렸습니다. 결국 교수님은 그런 정신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화까지 내셨습니다. 그렇게 첫 시간부터 교수님께 찍히고 말았습니다. 학점을 잘 받기는 그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수업 정말 재미있습니다. 무속에 대하여 배우기 때문에 구판에도 가고 무당들도 학교로 와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무당이 오는 날이면 관상을 봐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모두들 교수님의 취미 튄다고 앉기 싫어하는 앞자리까지 나가 앉았었습니다. 하지만 무당은 먹거리, 즉 돈을 받지 않으면 관상을 봐주지 않나 봅니다. 그렇게 취미 튀기는 앞자리까지 앉았지만 결국은 본전도 못 찾고 얼굴에 교수님의 침만 세례받고 말았습니다. 어느 하루는 구판에 갔었습니다. 굿을 지켜보는데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무교에 대하여 수강을 하고 있는 학생인데 이렇게 굿에 무지하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남한 학생들은 무당이 춤을 추면서 움직일 때에는 저건 무슨 동작이고 하면서 서로 얘기를 합니다. 집안의 병마나 나쁜 일들이 몰아닥치면 무당의 힘을 빌어 나쁜 기운들을 몰아내고 집안의 평안을 기도하는 것을 남한에서는 아주 많이 하므로 남한 학생들은 이런 곳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난 처음 보는 곳인지라 무지한 내 체면을 살려보려고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무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내 고향 이북에서는 이와 같이 무당의 힘을 빌려 굿을 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근에 뛰고 씨름하는 민속은 괜찮지만 김일성이나 또는 김정일이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그 신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사로 내몰리고 또 가난에 찌들려 정든 고향을 등지는 일, 중국에서 여기저기 팔려가며 또 중국인들의 천대와 멸시를 받고 신고를 당하여 공안에 잡혀서 북으로 이송되는 일 등의 처참한 일이 우리 앞에 놓아진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민족의 신앙이기도 한 무속에 대하여 이렇게 무지한 것 같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칼춤도 추고 작두에도 올라서는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또 황홀해 보이기도 했지만 나에게는 제사상이 가장 황홀했습니다. 푸짐한 과일들과 떡들은 물론이고 돼지 한 마리 또 소 한 마리까지 놓아진 제사상은 정말 황홀했습니다. 비록 처량하게 생긴 소의 머리를 보니 가여워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웃겼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소가 한쪽 눈은 뜨고 다른 눈은 감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윙크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나는 이 푸짐한 제사상을 보면서 이 모든 음식들을 북한으로 내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강냉이 밥 한 그릇만 먹으면 눈이 번쩍 뜨이겠다고 하던 옆집 아주머니에게 이 모든 것을 보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잡기를 몰아내는 영정불림이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내 몸에 잡기도 몰아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더욱 가까이 가서 굿을 보았습니다. 북한을 위한 영웅처럼 북한을 생각하다 잡기를 몰아내는 굿이라는 말에 앞에서 했던 생각은 싹 잊고 바싹 붙어서 굿을 보는 내 행동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무당이 수건 같은 것을 펄럭거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주듯이 휙휙 합니다. 난 속으로 지금 무당의 몸에 귀신이 들어왔다는데 혹시 귀신은 우리한테 보내는 것이 아닌가 하여 겁에 질렸었습니다. 그리고 난 마치 귀신이 내 몸에 붙어있기라도 하듯이 옷을 막 털어댔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그건 복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옷은 왜 그리 털어대냐고 합니다. 그럼 저 무당이 나한테 복을 준 것인가? 그것도 모르고 난 그 복을 이렇게 털어버렸다는 것이 아쉬워 또 복을 주십사 했지만 귀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무지함이 복도 털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나한테 굳은 복을 주기 위하여 하는 것인데 그렇게 부담감을 가지고 보면 어떡하냐고 꾸짖습니다. 학점을 잘 받겠다고 들은 감옥인데 이렇게 여러 번 교수님께 찍혔으니 이젠 좋은 학점 받기는 그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슬하던 무당이 제사상에 놓았던 막걸리를 들고 우리 쪽으로 옵니다. 그러더니 교수님과 나한테 마시라고 합니다. 교수님은 꺼리낌 없이 한 모금 마십니다. 그러나 난 그 서머리 옆에 놓여있던 막걸리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깨름칙한 것이었습니다. 흑한 무당이 나한테 무엇을 휙휙 하고 보내는 듯한 동작을 할 때에는 옷에만 귀신이 붙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마시라고 하니 귀신이 몸 안으로 접사할 것 같아 어찌할지를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이 막걸리도 복을 주는 막걸리라고 하시면서 마시라고 합니다. 나는 복을 받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마시지 않으면 안 될까요? 하고 물으려고 교수님의 얼굴을 보았더니 이 학생은 도대체 무슨 학생이냐는 듯한 표정을 하시고 날 보십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마셔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그릇을 다 마셔버렸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다 마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들 나눠서 마시는 것이었는데 내가 한 그릇을 다 마셔버린 것이었습니다. 난 그 한 그릇을 다 마셔야 하는 것인 줄 알고 귀신이 접사할 거라는 끔찍한 생각을 하면서도 교수님 때문에 억지로 마신 것인데 나눠서 마시는 것이라니 참 그렇게 난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나 교수님께 또 찍혀버렸습니다. 그렇게 처음 구경하는 곳이었는데 교수님께 꾸지람도 듣고 또 들어온 복도 털어버리면서 나눠 먹어야 하는 막걸리를 혼자 다 마셔버리면서 잊을 수 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후 자꾸 무서운 악몽을 꿉니다. 정말 귀신이 접사한 것이 아닌지 하는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정말 무교의 이해라는 수업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고 재미있었지만 점점 가면서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더더욱 두려운 것은 귀신이 내 몸으로 접사할 것 같아서입니다. 하루는 교수님께서 어떤 학생이 이 수업을 듣다가 신을 몸에 받고 무당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두렵고 무서운데 그런 얘기까지 해주시니 귀신에 대한 공포감이 더더욱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시험을 보기 싫어서 기말고사가 다가오는 것이 싫었는데 이번에는 제발 빨리 기말고사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이 수업에서 탈출하고 싶어서입니다. 또한 이것을 계기로 새삼 느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학점에 매달리지 말고 나에게 맞는 과목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이상으로 탈북 대학생의 일기 진행의 신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북녘당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탈북자들이 북한이나 중국에서 겪은 이야기를 담은 숙인 낭독 시간입니다. 김정일 독재 정권의 탄압과 인간이야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중국에서 당한 피눈물 나는 이야기 함께 하시죠. 5살 아기에게 적세를 채웠어요.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도 있구나. 어떻게 5살 아기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생각했을까? 저는 정말 그때 5살 난 아기에게 수갑을 채운 것을 보고 등골이 어삭해졌어요. 동시에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도 이따금 꿈속에서 고사리 같은 손목에 수갑을 차고 눈물을 흘리던 5살 어린 아기의 얼굴이 떠오르곤 합니다. 내가 중국에 나왔다가 공안에 붙잡혀 화룡변방대 구르장 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나는 두 차례에 걸쳐 화룡변방대 구르장에 50일간이나 잡혀 있었습니다. 함께 있던 어떤 사람은 두 번 내지 네 번, 심지어 여섯 번씩이나 갇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나와 몇 명은 한 번 잡혀가서 35일이라는 기간을 구르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잡혀 들어온 북한 사람들은 들어온 날부터 한 주일 지나면 곧바로 처리, 북한 부산군 버입으로 북송되곤 했는데 나는 조금 특수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이라 할까요? 9기간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먹여가였습니다. 변방대에 잡혀오면 모두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어느 날인가 젊은 청년 몇 명과 8살쯤 나 보이는 소년, 그리고 5살짜리 소년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맘먹었는지 바짝 마른 것이 그냥 애기 같았습니다. 그 어린 것의 이야기에 따르면 하얀 쌀밥이 구려 형님을 따라 두만강을 건넜는데 강을 건너다가 바지가랭이도 채 마르기 전에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때 중국의 변방대 간수들은 두 소년에게도 수갑을 채웠는데 하도 손목들이 가늘어 두 아이의 손을 합쳐도 수갑이 훌렁거렸습니다. 그러자 변방대 간수들은 소년들이 발목까지 합쳐 그러니까 손발을 적새로 묶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소름이 끼치고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철없는 그들은 아직 엄마의 품속에서 한창 웅속과 재롱을 부리며 피어야 할 꽃망울 들이었습니다. 5살 난 꼬마에는 막 우는데 8살 난 소년은 발에 적새를 차고서도 실쭉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는 중국 흰쌀밥 먹고 간다. 이따가 또 오자. 다음엔 잡히지 말고 오자. 라고 하면서 동생을 달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겪는 북송이라 처벌받을 것을 생각하며 신경을 쓰고 있었지만 그 어린 꽃망울들 때문에 번쩍 정신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하늘 땅에 대고 산신령 할아버지에게 대고 밤낮으로 빌며 기도했습니다. 어떤 때는 노래도 막 불러대며 불안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변방대 간수들과 참모들은 감옥 규정을 어겼다고 우리를 윽박지르고 때렸지만 어떤 친구들은 외국인 대우를 하라고 소리도 치곤 해야했습니다. 그때 변방대 구르장에는 지금도 있을 수 없는 한 언니가 있었답니다. 부산에 사는 언니였는데 남편은 이미 1990년에 불법 월경으로 부산 감옥에서 죽었고 먹고 살기 어려워 중국 한족에게 팔려와 살았다던 언니였습니다. 후에는 함께 탈북해온 딸의 처지가 어려워져서 중국 사람에게 딸을 시집 보냈었는데 마을 사람 중 누군가가 공안에 고발하여 인신매매 혐의로 붙들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변방대에 잡혀 들어온 날부터 딸을 팔았다는 죄안인제로 남들과 다른 처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기건봉과 고무로 된 제압건봉으로 눈을 두드려 맞곤 했습니다. 때로는 남들이 다 자는 밤에 불러내어 엉덩이와 잔등, 정아리 등을 골라 맞았는데 얼마나 맞았는지 10%다 못해 석탄을 바른 것처럼 새까맣고 반질반질했습니다. 구 언니는 밤마다 너무 억울하여 잠도 못 자고 울기만 하였습니다. 조선족 참모는 딸을 팔지 않았는지 확인하겠다면서 시집 보낸 것을 대라고 했고 그것을 알려주면 딸도 북송되기 때문에 엄마인 구 언니는 가혹한 고문을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방대 장교들은 언니가 겪는 고문 후유증 때문에 인차 북송시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늦게 북송시켰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랍니다. 어느 날인가는 한쪽 다리가 없어 의족을 한 남편과 구의 아내가 세 명의 아이들과 함께 붙잡혀왔습니다. 화룡시 숭선, 산속에 숨어 살다가 온 가족이 잡혀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변방대 간수들은 남편을 끌어내다가 누구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는지 대라고 고무 멍둥이로 마구 때리는데 구들이 아출한 비명소리 때문에 감방의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주일 만에 북송을 시키면서 다리 없는 병신이 어떻게 왔는가 고 소리소리를 지르며 빨리 고르라고 밀쳐댔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공안 관계자들은 굶어 죽기 싫어 탈북했거나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한 우리 탈북자들을 짐승처럼 다루었습니다. 지금도 중국 변방 지역의 변방대에는 우리의 무관 고향 사람들이 갇혀 있을 것이고 그 수많은 탈북자들이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억울함과 분함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합니까? 강제 북송만을 기다리며 그렇게 죽어가는 탈북자들은 과연 어느 나라를 향해 살려달라고 외쳐야 합니까? 네, 북조선을 탈출해서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널 때의 그 심정, 그 용기를 가지고 이곳 남조선에서의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 어떻게 살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를 고민하는 새 삶의 주인공이 되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nkradio.com과 단파 라디오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참여를 원하시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 중국과 제3국의 탈북자분들은 자유북한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할 주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우체국 사소함 92호 자유북한 방송입니다. 중국이나 제3국에서 전화를 거실 때에는 먼저 국가번호인 0082를 누르신 후에 지역번호 2를 누르시고 2699-097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중국과 제3국의 탈북자 여러분, 그럼 내일 이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려도 아픈 건 똑같아 세상을 잘 모른다고 아픈 걸 모르진 않아 괜찮아질 거라고 왜 거짓말을 해 이렇게 아픈 가슴이 어떻게 쉽게 낫겠어 너 없이 어떻게 살겠어 그래서 나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가려거든 떠나려거든 내 가슴 붙여내 아프지 않게 나 살아갈 수라도 있게 안 된다면 어차피 못 살 거 죽어도 못 보내 아무리 네가 날 밀쳐도 끝까지 붙잡을 거야 어디도 가지 못하게 정말 갈 거라면 거짓말을 해 내일 다시 만나자고 웃으면서 보자고 헤어지잔 말은 농담이라고 아니면 나 죽어도 못 보내 내가